마치 내일어나 또 일어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네. 이상해. 햇살이 비춰도 너에게 내 모습은 그림자가 돼. 날 볼 순 없을까. 널 만나려고 기다리는 저